보이고 내가 숨속에 소중히 간직한 사랑 사랑의 꽃빛 맞으며 뜨겁게 사랑한 사람 빨간 장미 하나를 안고 사랑을 내게 주더니 차가운 술잔에 나를 달래고 고독을 마셔보지만 오늘처럼 꽃비 내리면 내 눈물 감출 수 없어 거짓이었나 당신의 약속 그대가 미워 미워요 그리운 꽃비 속에 소중히 간직한 사랑 사랑의 꽃빛 맞으며 뜨겁게 사랑한 사람 빨간 장미 하나를 안고 사랑을 내게 주더니 차가운 술잔에 나를 달래고 고독을 마셔보지만 오늘처럼 내 눈물 감출 수 없어 거짓이었나 당신의 약속 그대가 미워 미워